비친 상처감에 앞을 비추고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빛을 따라 손안에 깎인 컬러 그 위로 번진 daylight 잊혀질 기억에 그대로 머물러줘 잠들면 너는 어느로 사라지고 어둠은 여려진 빛을 삼키고 손 닿은 너는 아득히 멀어지며 모든 게 멈춰진 듯해